북녘당에서 국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동포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고 조선인민군 육해공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남녘의 성도님들과 국군 장병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 형제 여러분들도 평안하신지요.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8월 16일 오늘 방송 시작합니다. 오늘은 절기로 말복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더운 날이라고도 하죠. 그런데 이 절기는 참 희한합니다. 지난 8월 7일이 입추였는데요. 아직 가장 덥다는 말복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입추가 왔어요. 이미 가을로 들어섰다는 이야기인 것이죠. 말복이 지나고 입추가 있어야 순서상 맞을 것 같은데 말이죠. 그런데 또 희한하게 아무리 덥다 해도 입추가 지나고 나면 미묘하게 모든 것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눈에는 아직 뜨거운 태양과 무더위만 보이지만 실은 더위는 이미 반환점을 지나 쓰러져 있고 자연은 이미 가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조상들의 지혜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의 신비를 알아내고 절기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인데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지금 우리의 고난이 너무 힘겹고 고통스럽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이제 이 고난은 반환점을 지났고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 가운데로 들어섰다는 것을 믿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첫 찬양 보내드리며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 첫 찬송으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이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화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년 365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리고 아름다운 찬양으로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서울국동방송과 제주국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의 방송 코너 순서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월요일에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북한으로 갔다가 또다시 중국을 거쳐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지성호 대표와 함께하는 대한민국 생활이야기 시간이 여러분들께 방송됩니다. 나우의 청년단체를 이끌고 있는 지성호 형제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기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방송 개편과 함께 고지은 집사님과 함께하는 남북한 문화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북한의 평안도 증산교화소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나올 수 있었는지 증거하는 고지은 집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통하여서 남북한 문화이야기 이 시간이 북녘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방송 연속곡이 여러분들께 전해집니다. 또 목요일에는 역시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하여 중국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북송되었던 그 엄혹한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던 송혜연 전도사님과 함께하는 찬양과 신앙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에는 연속 낭독과 칭송 중국어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또 토요일에는 북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요일에는 대한민국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실황으로 매일매일 다른 방송 순서들로 여러분들께 방송을 전하고 있습니다. 북녘당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녘의 청자 여러분들과 그리고 중국에서 유리방황하고 있는 탈북동포 여러분들이 극동방송으로 도움을 요청하실 수 있는 주소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56길 극동방송 편성국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의 사연이 담긴 편지를 보내주십시오. 다시 한번 주소 불러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와우산로 56길 극동방송 편성국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담당자 앞으로 여러분들의 사연을 보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하여서 전해지는 이 방송을 통하여서 북녘당에 계신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더욱더 강력하게 전달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서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십자가 바울 모테트 합창단의 합창으로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이 찬송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보내드릴 찬양은 환난과 핍박 중에도 이 찬양 되겠습니다. 전용대가 찬양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대한민국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디오 방송 함께 듣고 계십니다. 중파 AM 1566kHz, FM 106.9MHz로 제주 극동방송과 서울 극동방송을 통하여 북녘에 계신 여러분들과 해외에 계신 한민족 동포행제 여러분들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기독교 방송입니다. 매주 화요일 이 시간에는 고지훈 집사님과 함께하는 남북 문화 이야기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도 조용히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림과 같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방송을 늘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는 북한의 형제자매 성도 여러분, 그리고 해외에서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보내드립니다. 오늘도 이 방송 코너를 함께 하기 위해 달려온 고지은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이 언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은 이미 기적을 체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중에 예수님을 이 방송을 통해 뜨겁게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주님을 방송을 통해서 사랑하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비로소 만났기 때문에 저는 오늘 그 받은 사랑을 전하는 자로 기적의 기적을 수놓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심을 보지 못하고 기적만 보기 위해 따라다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을 갔을 때 불순종으로 인해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을 지내게 되었고 예수님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에게 다시 사는 새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이 기적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라디오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있고 십자가와 부활과 영생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기적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라고 하셨으니 이제 그 주님을 믿음으로, 들음으로, 전함으로 만나십시오. 영생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죽음도 피할 수 없는 영생의 길이기에 끝까지 보장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찬양 이야기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문학과 미술, 영화 문학은 누구를 위한 것이 되어야 합니까? 인민의 감정과 진취성을 생활을 반영한 노래가 아니라 주체성을 강조한 예술, 긴부자를 칭송하는 예술이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실제 제가 단련대 생활을 할 때 한 여성이 남조선 노래를 불러서 감옥에 잡혀왔다고 합니다. 그것도 별 의미 없는 365일이라는 노래였다고 합니다. 그 자매는 억울하다고 한탄했습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그 노래가 생활을 반영한 노래였을 뿐이지 아무 의미 없는 나쁜 것이 아닌데 왜 못 부르게 하는지 영문을 알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말을 직접 들으면서 참 백성은 그들을 위해서 살아야 하고 노래 불러야 하는 너의 아닌 너의라는 것입니다. 저는 원래 북한에서 김일성, 김정일 노래를 잘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왜 그들을 위한 노래를 불러야 하는지 반발심이 나기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덕스럽지 못한 그들이 무엇하고 우리가 언제까지 그들을 경배하며 살아야 하나 하는 부담감에 못 이긴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현실을 보았기 때문에 체험한 그 모든 것이 저를 깨우쳐 주었습니다. 아버지는 어머니가 아파도 병문안도 못 가고 열심히 김부자를 위해 당을 위해 일했지만 정작 아버지가 아플 때는 누구도 알아주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때 북한 현실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뼈빠지게 일을 해도 발전할 수 없는 북한 현실이었고 그 후로부터 저는 그때 14살 어린 나이였지만 맺힌 상처로 저는 거의 김부자 노래를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북한의 민요 가수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받아들였지만 정작 김일성, 김정일의 노래 너무 싫어했습니다. 딱딱하고 덕스럽지 못한 노래는 우리에게 신금을 울려주지는 못하고 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선동예술 수단일 뿐이었습니다. 주민들은 그 체제 하에서 눈이 어두워서 알지 못하고 부르지만 결코 자기 영광은 우러나와서 받는 것보다 독재적인 복종이고 탄압적이고 강압적인 것이었기 때문에 영광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영광이기도 합니다. 제가 처음 중국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을 들었을 때 그 찬양은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찬양이었습니다. 시편 150편에는 허위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우리를 지으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찬양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주는 시원함을 외로움과 괴로움 속에 안식을 주는 찬양의 마음, 내 마음을 달래주고 하늘이 평안을 주는 그 찬양은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신다는 기쁨과 찬양 앞에 그만 눈물을 비오듯이 흘리고 말았습니다. 언제 김일성이 우리가 친구가 된다고 노래한 적이 있었습니까? 만왕의 왕이신 그 주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 아름다운 고백이 이 세상 그 어디도 있으며 그런 아름다운 인생을 만들어주는 찬양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찬양이고 많이 부르는 찬양이고 잊을 수 없는 찬양입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그 찬양을 신청합니다. 그 찬양은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감상하시면서 오직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시는 그분만이 찬양하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남북문화이야기 고지은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고지훈 집사님과 함께한 남북 문화 이야기 시간이었습니다. 고지훈 집사님께서 요청하신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라 이 찬송 보내드릴 텐데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북과 남 해외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김현숙의 찬양으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양 한 곡도 보내드리겠습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십시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생각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 신웅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사무엘상 17장. 블레셋은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대를 소집하여 유대 소고에 집결했다가 소고와 아세가 사이에는 에베스 남밈에 진을 쳤다. 사울은 이스라엘 군을 집결시켜 느티나무 골짜기에 진을 치고 블레셋에 맞서 전열을 갖추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골짜기를 사이에 두고 이쪽 저쪽 산 위에 자리를 잡고 있는데 블레셋 진영에서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 하나가 싸움을 걸어왔다. 그는 가드 출신으로 장신이었다. 머리에는 노트구를 썼고 비늘 갑옷을 입었는데 그 갑옷의 무게는 놋 5,000세겔이나 나갔으며 정강이에는 놋으로 만든 정강이 바지를 찼고 어깨에는 놋으로 만든 창을 메고 있었다. 그 창대는 배틀 용두머리만큼 굵었고 창날은 쇠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무게는 600세겔이 넘었다. 방패의 당번을 앞에 세우고 나서서 그는 이스라엘 진영을 향하여 고함을 질렀다. 전열을 갖추어 가지고 나오면 어쩌겠다는 말이냐? 너희 사울의 졸개들아, 이 블레셋 장수와 맞서 싸울 자를 골라 이리로 내려보내라. 만약 그 자가 나한테 이겨서 나를 쳐죽이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터이며 내가 이겨서 그 자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겨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블레셋 장수는 다시 소리쳤다. 내가 오늘 이렇게 너희 이스라엘 진영에 욕을 퍼붓는데도 나와 결판을 낼 사람을 내보내지 못하겠느냐. 사울과 이스라엘 전군은 이 블레셋 장수의 말을 듣고 너무나 겁에 질려 떨고만 있었다. 그때 유대 베들레헴에 이새라는 에브라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다윗이라는 아들이 있었다. 아들 8형제를 둔 이새는 사울이 왕노릇을 할 무렵에 이미 나이가 많았다. 이새의 아들 중에서 위로 세 아들은 사울을 따라 전장에 나가 있었다. 전장에 나간 세 아들의 이름은 맏아들 엘리압, 둘째 아비나답, 셋째 삼마였다. 다윗은 막내였다. 세 형들은 사울을 따라갔고 다윗은 사울에게 갔다가 다시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었다. 그런데 블레셋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서서 싸움을 걸어온 지가 40일이나 되었다. 이새가 아들 다윗에게 심부름을 시켰다. 네 형들에게 이 볶은 밀 한 말과 빵 열 덩어리를 가져다 주어라. 진지로 뛰어가서 형들에게 주어라. 이 치즈 열 개는 그곳 사령관에게 갖다 드리고 형들의 안부를 물어 형들이 잘 있다면 그 표를 받아가지고 오너라. 다윗의 형들은 사울이 거느린 이스라엘 군에 끼어 느티나무 골짜기에서 블레셋 군과 싸우고 있었다. 이튿날 아침 다윗은 일찍 일어나 양떼를 양지기에게 맡기고 아버지 이새가 일러준 대로 차비를 갖추고 길을 떠났다. 그가 진지에 다다랐을 때 마침 이스라엘 군은 대열을 지어 함성을 올리고 있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은 서로 전열을 지어 마주 보고 있었다. 다윗은 가지고 온 보따리를 보급 장교에게 맡기고 대열로 달려가 형들에게 문안하였다. 그가 형들과 말을 나누고 있을 때 골리앗이라고 하는 가드 출신 블레셋 장수가 블레셋 대열에서 나와 전과 같은 말로 싸움을 걸어왔다. 다윗도 그 말을 들었다. 이스라엘 전군은 그를 보자 그만 겁에 질려 도망을 쳤다. 자네도 저걸 보았겠지? 또 나타나 이스라엘에게 욕지거리를 퍼붓고 있네. 우리 왕께서는 저자를 죽이는 사람에게 후한 상을 내리실 뿐 아니라 부마로 삼고 그 집안 식구들에게는 모든 징발을 면제해 주신다더군. 이스라엘 군인들이 귀뜸해 주는 말을 듣고 다윗이 옆에 서 있는 사람에게 물었다. 저 블레셋 사람을 죽여 우리의 치욕을 씻어주는 사람은 어떻게 해준다고요? 저 블레셋의 오랑캐 녀석이 도대체 누구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거느리시는 이 군대에게 욕지거리를 하는 겁니까? 군인들은 골리앗을 죽이면 이러이러하게 해준다고 같은 말을 일러주었다. 다윗이 이렇게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을 큰형 엘리압이 엿듣고 화를 내며 소리쳤다. 네가 무엇을 하겠다고 여기 내려왔느냐? 들판에 있는 몇 마리 안 되는 양새끼는 누구에게 맡겼지? 이 건방진 못된 녀석, 네가 싸움 구경하러 온 걸 모르는 줄 아느냐? 다윗은 그저 물어본 것뿐인데 내가 지금 무엇을 했다고 그러십니까? 하고는 형을 떠나 다른 사람한테 가서 같은 말을 물어보았다. 대답은 전과 같았다. 다윗이 한 말이 퍼져서 사울의 귀에까지 들어갔다. 그래서 사울이 그를 불러들이자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였다. 저자 때문에 상심하지 마십시오. 소인이 나가 저 블레셋 놈과 싸우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말리며 말했다. 네가 나가 블레셋 놈과 싸우다니 어림도 없는 일이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싸움으로 몸을 단련해온 자인데 너는 아직 나이 어린 소년이 아니냐. 신은경 권사의 조선어 성경 낭독을 들으셨습니다. 이어서 찬송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내드릴 찬송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이 찬송인데요. 북한에서 살다가 탈북한 탈북 크리스찬들이 부르는 찬송입니다. 북녘 땅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또한 자유롭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는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는 주신 동산 이 동산에 할 일 많아 사방에 이날에 일 가려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봄 돌아와 바깥 때니 사방의 일꾼들 부르네 곧 이날에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세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삼천리 반도 금수강산 하나님 주신 동산 혹시 이거 거둘 때니 사방의 일꾼들 부르네 곧 이날에 일 가리고 누구가 대답을 할까 일하러 가세 일하러 가 삼천리 강산 위에 하나님 명령 받았으니 반도 강산에 일하러 가 찬송 삼천리반도 금수강산 들으셨습니다.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5절과 6절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북가남 해외의 애청자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육신의 것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 이르는 저주의 삶이 아니라 오로지 영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생명이 되신, 그리고 우리의 평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축복의 삶이 모두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우리뿐만 아니라 나를 통하여 나의 주변 사람들에게, 그리고 나의 후손 만대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오늘 방송 마칩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탈북민 김충성 선교사였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겨울